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역대하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지요.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 말씀은 그분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분은 기다리시고 받아주시지요. 남방 유다의 왕들 20명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한 명을 뽑으라면 당연히 므낫세가 선택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그는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 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고의적으로 더럽힌 인물입니다. 역대하 33장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는 이런 자신의 패악 무도한 범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그의 선대 왕들부터 꾸준히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히브리 11장 36, 38절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주후 2세기의 순교자 유스티니아누스는 므낫세가 이사야를 온몸을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악행과 선지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한 줄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패역한 왕을 고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는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미 저지른 죄악은 하늘과 땅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하지 않고 짧은 세상의 삶만 본다면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므낫세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 여러분, 므낫세 어떻게 므낫세 같은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우상 숭배의 차원을 넘어서 악행의 정도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폭정과 살인을 일삼았던 존재가 아니던가요? 그러나 그는 므낫세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온다면 그분이 거절하고 물리칠 죄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푸느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했느냐로 받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말합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대여, 그대는 나만큼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대는 나만큼 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나만큼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내려가 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 나 같은 타락한 인간도 그분이 받아주셨다. 그러니 그대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생애가 단지 타산지석으로 나쁜 모델뿐이 아니라 희망의 모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용기 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랑에 젖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